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23일 김용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